남조선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별 노조들로 구성된 량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의 여의도 공원에서 괴뢰당국의 반노동자적인 악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0만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금융공기업을 넘어 민간은행에까지 성과년 봉제를 강요하는 불법행위와 국민에게 모든 실패의 책임을 들씌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40만 노동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